나에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처럼 수만 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